Take me to nirvana 이 순간에 잠겨 모든 번데기 넘어 맘의 허물을 벗어 내려버리듯이 황홀감 끝까지 Take me to nirvana Take me to nirvana yeah. Ah.